HUBS. One Nara, Iun Nara. Every Tuesday.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원나라 이웃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미국으로 향합니다. 스톱 아시안 헤이트,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지난 3월 21일 미국 뉴욕 들린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이날 뉴욕에서는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애틀란타 일대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도시 곳곳에서 10개 이상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총격 사건은 총 3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요. 16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50분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에크워스에 위치한 영스 아시안 마시지에서 첫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4명이 사망했죠. 다음 총격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7분 조금 떨어진 골드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된 911 신고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화를 건 여성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자신이 범인을 피해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현장엔 총상으로 숨진 여성 3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골드스파 건너편에 위치한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도 신고를 받았는데 이곳에서도 도착 후 여성 1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조지아주 우드스탁에 거주하던 로버트 에런 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애틀란타에서 240km 남쪽에 있는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체포됐습니다. 연쇄 총격 사건으로 총 8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8명 중 4명이 한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가 성중독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대부분 아시아계인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아시아인들의 탓으로 보는 심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보았을 때 충분히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과 미디어가 이를 감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또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7일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 제이 베이커는 사건을 브리핑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해 그가 굉장히 지친 상태였고 막다른 지경에 있었으며 사건 당일은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는 온정적 발언을 하여 경찰이 범행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 중 절반인 4명이 한국계이며 이 중 한 명은 한국 국적입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인 고 김현정 씨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이 사건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고 BTS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는 등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와중에 발생해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애틀란타의 지역 언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사건 발생 후 현지의 한인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당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현지 한인공동체 언론이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아시아계 폭력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는데요. 반아시아계 폭력 사건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오, 극단주의 영국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 주요 16개 도시에서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2019년 대비 약 150% 증가했는데 미국에서 전체적인 혐오 범죄가 약 7% 감소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의 여파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이들을 겨냥한 증오를 멈추자는 해시태그 Stop Asian Hate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인 미국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혐오 범죄는 현실이라며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죠. 원나라, 이웃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 심해진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이들을 향한 증오범죄, 현지에 있는 한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방지 법안에 5월 서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는 반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새 직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비록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과 이들을 향한 이유 없는 증오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HUBS